하고 싶어. 난 사랑하고 싶어. 뜨거운 네 가슴을 어쩌면 좋아. 사랑을 하고 싶어. 난 사랑하고 싶어. 터질 듯 타오르는 이 마음을 난 어쩌면 좋아. 두근두근 뛰는 가슴. 두근두근 뛰는 가슴. 그때만이 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야. 안아줄 사람이야. 낮이나 밤이나. 낮이나 밤이나. 아하 내 사랑. 가슴은 뛰고 머리는 띵하고 이제 어쩌면 좋아. 가슴을 어쩌면 좋아. 사랑을 하고 싶어. 난 사랑하고 싶어. 터질 듯 타오르는 이 마음을 난 어쩌면 좋아. 두근두근 뛰는 가슴. 두근두근 뛰는 가슴. 그때만이 이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야. 안아줄 사람이야. 낮이나 밤이나. 낮이나 밤이나. 아하 내 사랑. 가슴은 뛰고 머리는 띵하고 이제 어쩌면 좋아.